복음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셔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마 우리 지난번에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서 아마 그 구체적으로 그 그림이 떠오르실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지금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제 있지만 지금 성서 안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성전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 성전 그 쉽게 말하면 항울 성당 담 둘른 거 멘치로요. 항울 성당에 담 이렇게 쳐놓은 거 멘치로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을 둘러서 이제 담을 높이 쳐놓은 게 있는데 그 크기가 우리 저기 스타디움만 할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스타디움보다 좀더 컸던 것 같아요. 스타디움 한두배 정도 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스타디움 한두배 정도 크게 되는 그렇게 높은 담이 이제 쳐 있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모스크로 이렇게 되면서 그 담을 높게 두른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높이 둘러진 담이 있고 뜰이 있죠, 그죠? 뜰이 있고 그 안에 다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있어서 건물들은 총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이렇게 담 안에 있는 뜰이 있고 그 안에 여자들이 더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남자들만의 구역이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그 안에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 부서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 벽만 이제 남아있죠. 예루살렘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스카 때마다 파스카 축제 때마다 와서 이제 제물을 바치고 또 이제 봉헌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돈은 화폐는 로마의 돈이었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성전에 봉헌되는 돈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이 봉헌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의 돈으로 환전을 해서 봉헌을 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돈이 그 성전에서 봉헌할 때만 쓰여지다 보니 굳이 다른 곳에 그 환전상들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바로 앞에 이제 환전상들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소나 양이나 닭이 아니라 비둘기를 이제 봉헌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근처에서 자기가 키우던 거를 바로 옆집이면 들고 오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먼 도시에서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전례를 쉽게 말하면 축제를 지내기 때문에 뭐먼 곳에서부터 소를 끌고 이 봉헌할 소를 끌고 오는 거는 쉽지 않지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현금으로 준비해 왔다가 근처에서 이제 사서 아무래도 봉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당연히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서조차도 이제 그 사람들만을 위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이제 이게 판매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노점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소와 염소와 새들이 각자 소리를 내고 모든 장사꾼들이 우리 집에서 사시오, 우리 집에서 사시오라고 크게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한다면 성전 뜰이 완전히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 뜰,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곳은 하느님의 집이다 하고 사람들을 다 내쫓는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그 도성 안에 있는 그 성전까지의 그 현재의 그 그림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로 그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그큰 도성 바깥쪽으로 여러분들도 이게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조한 나라예요, 그죠? 건조한 나라고 요르단강이 흐르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푸르른 땅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 예루살렘 도성 한쪽으로 여러분들이 성서 안에서 많이 읽어보았던 벳사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어요. 벳사다 연못이 이제 성전 한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일독서에서 들으셨던 성전 오른편으로 흐르는 그 물 줄기가 이제 그것을 연상시키면 됩니다. 만약에 항울 성당 마당에서만 이쪽 19구역 여기가 19구역이거든요. 19구역인데 항울 구에서 만약에 항울 성당에서만 항울 성당에만 우물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당 하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당연하게 물을 떠올리겠죠. 항울 성당 기경의 금마리아 숨 하면 당연하게 물을 떠올립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내 우리 육체가 느끼는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 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당이라는 곳을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갈증을 해소하는 곳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가지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그 성전이라는 개념은 이것과 비슷했습니다. 성전 오른편으로 흐르는 그 우물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적인 물을 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우물이 있고 또한 그곳에서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벳사다 연못은 이 물이 이렇게 슬쩍 흔들리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서 그 우물가에서 30몇 년 동안 있었던 중풍병 환자가 못 들어가고 있는 걸 예수님이 낫게 해준 그 전설 따라 삼천리의 그 전설이 있는 예, 신약성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벳사다 연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떠올릴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짜로 항원 성당이 만약에 이쪽 구 전체에서 항원 성당에서만 만약에 물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 한다면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성모 마리아 성당을 떠올리면서 물을 떠올릴 겁니다. 이것만큼 사실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근데 몽골에서 우리 소피아 성당까지 하면 4개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항원 성당 하나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모 마리아 성당을 생각하면서 내 영적인 갈등을 채워주는 하느님 말씀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항원 성당을 떠올리는 순간 그곳은 하느님의 물을 마시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수도꼭지 멘치로 딱 틀려서 나와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는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장소라 한다면 분명해질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전이 하느님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우리 신자분들이 느끼시는 그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하느님의 말씀을 퍼주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을 느낄 때 항우 성당이라는 곳을 떠올릴 때 이 구 전체에서 오직 우리 가톨릭 성당은 우리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우 성당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 전체에서 우리만 물이 나온다 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 마시는 곳이라는 것이 떠오르겠지만 구 전체에서 실제로 항우 성당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갈증을 해결해 주는 곳이라는 개념이 들지 않는다 한다면 성전 오른편으로 흐르는 그 이 일독서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생명의 물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렇게 언뜻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성전 오른편에서 나왔던 물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을 살리고 실질적으로 과일을 풍성하게 하고 또 실제로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렇게 강력하게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당에서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라테란 대축일 로마에 있는 주교자 성당 봉헌 대축일 날 그러니까 모 성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당의 모 성당. 물론 여기가 최초의 성당은 아니지만 이제 상징적인 모 성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당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 봉헌축일 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 신자분들이 성전이라는 곳,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성당이라는 곳을 떠올릴 때 내 안에서는 어떠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 못했다 한다면, 예, 저도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 신자분들도 또한 반성하셔야 될 겁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마시고 여러분들의 갈증이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이곳 이 성당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증이 해소가 됐다 한다면, 성전인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또한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조차도 이곳에서 갈증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을 해결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신다 한다면 나의 갈증은 어떻게 해야 해결될 것인가?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나의 갈증이 과연 성전에서 해결되고 있는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라고 했던 바울의 사도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그 물이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이들을 해갈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 역할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그냥 믿고 내가 복받으리라 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